4. 사탄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 1.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 오늘날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본래부터 사탄 마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에 본래부터 사탄이 있었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6천년 동안 반항하면서 그것을 막아나온 능수능란한 사탄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이 사탄을 퇴치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문제가 됩니다. 사탄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본래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본연의 인류 시조를 타락시킨 사탄이 본래부터 있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사탄이 있는 한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원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원론이 되고 두 목적을 가진 세계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하나의 뜻으로 세웠던 창조 이상 세계를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외적인 세상이 변하더라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마한테 아담과 해와를 빼앗기고 모든 만물은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본래 천사장인 사탄 마귀까지도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탄을 대번에 치워버리지 못하느냐? 그걸 치워버리면 아담과 해와 창조한 것까지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사랑 이상권을 폭파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인에게는 한 번 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스러운 악마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핍박한다 하더라도 세우신 도리를 회복해놓기 위해서 역사를 품고 나오시는 주인된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인류가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하고 사탄의 발 아래 희생시키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행사조차 못하는 하나님이 되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종족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개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개인이 성립되고 그 가정이 성립되고 그 종족이 성립되고 그 민족이 성립되고 그 국가 주권이 성립되면 일시에 악한 나라, 악한 국민, 악한 종족, 악한 가정, 악한 개인을 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도 사탄의 참소에 걸리면 꼼짝 못했지요?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에 걸려서 국민이 와와 데모하면 어때요? 모가지 자를 수 있어요? 조건만 걸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장관도 조건만 걸리면 하루 저녁에 모가지가 짤까닥. 그러니 조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조건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생사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사랑을 중심 삼고 사탄의 생명, 사탄의 혈통으로 인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느냐? 원수되는 입장에 사탄이 서고 원수가 무엇을 빼앗아갔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권, 하나님의 생명권, 하나님의 혈통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본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나는 타락하여 사탄이 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므로 당신이 세운 법도를 중심삼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요. 나는 법을 어겨서 사탄이 됐을 망정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시니만큼 당신이 설정한 법을 중심삼고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니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넘어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리책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천사장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가 세우신 법칙 또는 규칙에 따라 주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천사장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락 이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저를 완성기까지, 완성기 이후까지라도 사랑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되려면 새 천사장을 거느려야 됩니다. 천사장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하고 절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고 절대 복종하지 못한 사탄은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할 천리 원칙이 남아있는 한, 원리 원칙이 남아있는 한 그 원리 원칙을 사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원리 원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더라도 원리 원칙에 어긋나면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없으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문선생이라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악마를 하루저녁에 청산해버리지 않고 그냥 둬요? 욥기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깨쳐야 됩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심각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신을 교수대에 내놓고 투쟁을 해 가려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본연의 생명을 찾아와야 됩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왜 악마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느냐. 위하는 사랑을 가진 본체이기 때문에 악마까지도 악마에 대해서 악마의 행동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창조력을 활용해가지고 사탄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자연 굴복입니다. 지금 악마가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다 망쳐놓았습니다. 프리섹스니 뭐니, 미국을 보면 근친 간의 성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비가 딸이 세 자매면 세 자매를 다 데리고 삽니다.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프리섹스니까 삼촌이 엄마하고도 하나 되고 아들이 자기 어머니하고도 하나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런 판국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사랑 이상을 세울 수 있어? 하나님? 하하하!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